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Yeah. Yep.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Yeah.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스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스파크,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 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 정 PD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예! 야야야야! 드디어! 예! 안녕하세요! 예! 끝났다! 뭐가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오프닝을! 재밌겠습니다. 네, 재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한유미 팟캐스트 15회 방송이에요. 와, 벌써요? 와, 지금 2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머나. 벌써 15회나 됐어요. 대박. 자,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 저희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희 방송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이야기를 해준 정 PD라고 정 PD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네. 한유미 방송 처음부터 많이 들으셨죠? 아, 네. 저는 정말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 저희 정 PD님 이렇게 게스트로 모신 만큼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 자기소개요? 네. 준비하셨겠죠? 그럼요. 엄청 길게? 아, 안녕하세요. 정 PD입니다. 네.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름이 PD예요? 그러게요. 정 PD예요? 아, 사실 PD는 아니긴 한데. 아, 프로듀션은 아니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한유미 방송과 이 방송의 전신이었던 그 방송에 제가 정신적인 지주랄까?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신적 지주라서. 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정 PD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어떠냐. 맞아요. 조언도 굉장히 많이 받고. 맞아요. 왜냐면 정 PD가 굉장히 평소에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걸로 저희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많은 걸 물어봤죠. 아, 네. 표정이 좋지 않으시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PD, 네. 자, 푸딩 좋아하세요? 푸딩이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PD니까. 네. 아니면 그래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PD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 네. 그러다 잘릴 수가 있어요. 아, 정윤현 시작하자마자. 오늘 지금 정 PD 왔으니까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잘해봅시다. 네. 잘해봅시다. 네, 정 PD님 오늘 저희 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으로 게스트로 모셔졌는데 그 전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 방송을 처음부터 관여를 하신 분으로서 지금 처음과 지금 15회, 1회와 15회의 차이가 좀 있나요? 아, 네, 굉장히 차이가 많죠. 아, 그래요? 제일 확연한 차이점은 이제 1회 때는 다들 약간 긴장을 하셨었는데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되게 듣는 입장에서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저희가 많이 얼어 있었죠. 네. 겨울이라서 좀 추웠죠. 여름이었는데. 그런가요? 저희가 여름부터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오래됐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여름부터 준비해서 10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맞아요. 비해서 많이 나아졌나요? 네,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고 되게 호흡이 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객관적 평가. 그러니까요. 네. 칭찬이니까 이거 정 PD가 칭찬하는 건 진짜 칭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 PD는 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네. 얼마나 되셨나요? 외국인 룸메이트랑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한 4개월? 오, 4개월. 네. 한 학기. 네. 어디서 온 친구인가요? 아, 저기 중미 쪽 나라에서 오신 언니입니다. 아, 언니세요? 네. 몇 살 언니예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5살? 아, 그러면 우리 큰언니네, 큰언니. 이름이 뭔가요? 가명을 우리 하나 지어줄까요? 아, 네. 네. 제니? 제니? 제니? 제니? 제니. 제니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제니 언니. 네. 제니 언니? 약간 맞춘 건가요? 아 라임이 라임이 제니 언니 제니 언니? 네 다음 질문 하세요. 네 제니 언니 랑 산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룸메이트랑 산 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아, 그 전에도? 네 처음입니다. 외국인 룸메이트 원래는 룸메이트랑 살아본 적은 있어요? 네 룸메이트랑 산 거는 많이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룸메이트는 처음인 거죠? 네. 많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약간 다르긴 한데 뭐 네. 생각보다 많이 다르지는 않고. 네. 약간 우리 외국인 룸메이트라고 하면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왠지 더러울 것 같고. 아 그런 편견이 그런 편견을 갖고 사세요? 아니 그런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약간 있잖아요 이게 뭐 향신료 냄새라던가 이거 실시간 검색어에 떠야겠는데 저희 한유희 형도 실시간 검색어에 떴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 돌리는 건가요? 안 돼요 한유희 씨의 발언 네. 이거는 스파크님의 경험에 네? 근거한 이야기인지 그렇죠 아니 제가 흑인 룸메랑 살았었거든요. 네. 좀 냄새가 이렇게 좀 나가지고. 저 흑인 비하 발언하신 건가? 아니요. 아니. 스파크님도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맞아, 룸메이트 입장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사람한테는 제가 유학할 때니까 그 친구한테는 제가 외국인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다른 데 가서 이럴 수 있겠네요. 아 진짜 외국인 룸메이트 때문에 너무 냄새 난다. 막 마늘 냄새 난다 이런 거 아닐지도. 어쩐지 제가 그 뭐지 과자 초코아임 과자를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안 먹더라고요. 의심스러웠어. 초코아임 맛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 안 먹기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초코아임을 안 먹은 거면 뭔가 있는 거예요. 저 되게 그거 한국 과자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한 거 준 건데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놓기만 하고. 정 PD 얘기 좀 하죠. 네. 네. 어쨌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걸로. 네. 네 오늘 저희 많이 혼나네요. 되었으면. 네 많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한유미 방송임을 네. 말씀드리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자 정 PD가 지금 외국인 룸메이트 제니 언니랑 살고 있는데 네. 살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려운 점이 특별히 있진 않아요 사실. 약간 언니가 저보다도 더 깔끔하시고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약간 이제 좀 힘든 점이 있다면은 네. 언니가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아 제니가. 아 불편해. 아 그래 생각만 해도 불편해. 영어를 잘하시는데 이제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곤한 날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말 하는 거와 다르게 영어를 하려면 이렇게 뭔가 프로세스를 거쳐서 얘기하잖아요. 네. 신경 써야 된다 이거지. 네. 약간. 아 오늘 방송 진짜 잘 나오셨네. 왜요? 여기서 다 이제 룸메랑 대화할 수 있도록 잘 배워서. 아 그렇죠. 네 이제 하면 되니까. 룸메한테 많은 쓰는 그런 대화들을 배워가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초대한 거죠. 이렇게 한유미 방송이 유익해요. 그렇죠. 네. 너무나 유익한 방송 한유미 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 그러면은 그 제니 언니랑 대화는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대화를 막 아주 많이 하진 않더라도 네. 들어가서 뭐 오늘 잘 지냈느냐,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How are you? Good. 이 정도면 끝. 한국말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Good night 하고 이제 자는 거죠. 아 그런 말도 하고.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돼야 또 친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딥톡 한번 해야. 네.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정 PD를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 룸메이트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준비 되셨나요, 정 PD? 네. 확실한가요? 됐습니다. 네, 단호한 말투로 준비됐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오늘 저희 한유미 영어 공부는 정 PD가 외국인 룸메이트와 살면서 약간 네. 말하기 애매했던 문장들, 말하기 약간 힘들었던 표현들을 생각을 해오셨대요. 네, 많이 쓰지만. 어떻게 더 잘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네, 많이 쓰이는 말 자꾸 정말 평소에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 자꾸 머릿속에만 맴돌고 탁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말들 네. 네. 순간 대화가 끊기는 그렇죠? 그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문이 네, 턱 막히는 네, 턱 막히는 저의 경험에 입각해서 네. 아, 네. 그런 문장들을 가져오셨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런 문장들 정PD가 가져온 문장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알려주실까요? 첫 번째는 네. 제 룸메이트가 자기가 힘든 일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방학인데 수업도 너무 많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주말인데도 오전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 Oh my goodness. 최악이야. 이런 최악이다.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너무 싫어. 근데 제가 저는 뭐 위로를 하거나 아 그거 너무 좀 진짜 별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좀 다양하게 아니면 좋은 표현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you'll be fine 뭐 이런 말 하고 그랬는데 좀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위로 잘 위로하면 우리 또 누가 생각나네요. 민양이 우리가 위로 영어 이런 거 상담 영어 했었죠. 상담 영어는 저희가. 민양인데. 네. 진짜. 그리고 꼭 위로가 아니더라도 네. 제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렇죠. 저는 한국말로 하면 아 진짜 왜 그래 너네 진짜. 맞아 맞아. 교수님 진짜 이상하다. 맞아 맞아. 맞아. 교수님 이상하다. 교수님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상할 수 있죠. 네 교수님 이상할 수 있죠. 원래. 네. 네. 왜 교수님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할까요? 교수님을 욕하면서 우리 학생들끼리 돈독해. 지는 것도 또 교수님의 순기능. 네. 뭐 정PD가 대학생인지 대학원생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아. 고딩일 수도 있죠. 네. 상사는 네. 안, 상사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네. 있고. 상상, 아. 그렇죠. 상사 상사. 상사. 네. 상사. 상사. 아, 상상이라고. 네. 네. 네. 자, 그래서 힘들 때, 힘들어할 때, 뭐 여러 가지 좀. 뭐 상황을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you'll be fine 또 괜찮을 거야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oh, that's too bad. That's too bad라고 하긴 했지만 약간 조금 더 많은 표현, 다양한 표현으로 네.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한스는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리액션을 잘 해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Go to drink! 한잔 하자! 아, Let's go to drink! 아, 아 진짜 drink. 너무 짜증난다. 한잔 하자. 하지만 시험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네. 그럴 때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 그러면 한번 제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네. 한번 우리 지금 정 PD가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잘 우리가 가르쳐드려요. 정 PD가 잘한 것 같아요. 뭐 That's too bad. That's too bad. 뭐 It'll be fine. You'll be fine. 근데 이건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이잖아요. 그쵸, 네, 조금 더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가 쓸만한 그런 대답이 없을까요? 있죠.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That sucks. That sucks. 네? 뭐라고 하는 것 같나요, 한스? That sucks. Sucks. 그것은 양말? 썩은 빨다 아닌가요? 빨다? 맞아요. 맞습니다. 애기가 젖병 그런 거 빨 때 썩 하지 않나요? 네. 근데 that sucks라는 게 그냥 아 최악이야. 아 그런 말이에요. 아 진짜 별로다. 별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that sucks. 욕은 아니죠? 아니에요. 약은 아니에요. 약간 욕같이 들리긴 해요. 네. Sucks. 약간 억양이 욕 같아요. That sucks. 네.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어떤 표현이 있나요? 뭐 that's horrible. That's horrible. That's horrible. horrible. Well, that's terrible. Well, terrible. 네, 그렇게 뭐 terrible, horrible, bad. 뭐 그런 건 어때요? 우리 아까 정푸딩이 말한 것처럼 정푸딩. 정푸딩 네. 짱 붙네요. 그렇죠. 네. 프로듀서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 아 너는 교수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아, 그게 좀 그렇죠. 원래 이렇게 남의 욕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짜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요즘 네. 진짜 밉다는 게 아니라 그치. 친구를 공감해주기 위해서. 걔 왜 그래? 걔 왜 그러냐? 우리 막 그런 거, 네 남자친구 왜 그래? 그렇죠. 맞아. 공감해주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야, 너 내 남자친구한테 왜 그래? 나 우리 교수님 존경하거든. 막 이런 거야. 네. 그런 거 있을까요? Your professor is so strange. Realizing strange. 아마 안 좋게 말하긴 그러니까 뭐 네. Oh, so weird. 아니면 He's so weird. 안 좋게 한번 말해봐요. 그래요. 당황하셨어요? 그래요? 저희 바른 방송. 바른 방송. 방송. 네, 저는 다른 네 표현 좋아해서. 네. 아니면 I don't understand your professor. I don't understand.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남자친구 얘기하면 I don't understand your boyfriend. 근데 그 너무 남자친구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기 힘드니까 어떻게. 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대화가 좀 이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뭐 신나서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건 that 네. sucks. 깔끔하고 임팩트 있고. 임팩트 있고. 그리고 한스가 말한 것도 grab a drink or do you wanna go grab coffee then? It's my treat. 그렇게 할 수 있죠. Grab coffee or tea. 그렇게 하면 그래도 티타임 이렇게 그 방 말고 다른 데서도 좀 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 그럼 좀 쉬고 커피 한잔 마실래? 이렇게 하면 제안? 그렇죠. 제안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Do you want to take a break and break from studying and grab coffee? 할 수 있죠. Or go to the cafe? 그렇게 할 수 있죠. Take a break? Take a break. 좋네요. 정말. 약간 잠깐 쉬고 나랑 커피 한잔 하자. 네. 나 내일 시험이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Take a break. Take a break. I don't understand you. 내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일단 take a break. 좀 풍부한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단절되는 느낌. 잘 배우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that sucks라는 표현도 있었고, I don't understand your professor. 누구를 캐할 수도 있고, you wanna go to Do you want to take a break? Do you want to take a break and grab a drink? Coffee? Drink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들으셨으니까 네. 제니 언니가 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이 또 있죠. 네. 어떤 문장이 네. 또 그렇게 애매하셨나요? 아 이거는 또 네. 실용적인 표현이 하나 있네요. 네. 이건 사실 제니 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아들었지만 뭐라고 했는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대답은 했나요? 했는데 네. 무슨 말이었냐면 빨래 건조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알아듣긴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막상 제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빨래 건조대를 모르겠어요. 빨래 건조대. 아 예, 기숙사에 살면 흔히 있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빨래 건조대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무조건 그 드라이 건조기. 건조기를 쓰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빨래를 안 널거든요. 네. 그래서 빨래 건조대가 영어로 뭔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왠지 그냥 드라이어라고 했던 것 같기도 드라이어? 하고 드라이어? 드라이어는 이거 아닌가요? 헤어드라이어 헤어드라이어 건조기도 드라이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드라이 머신 드라이 머신? 네, 네. 그래서 자, 궁금했습니다. 네, 빨래 건조대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아,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스? 저요? 네. 저한테 빨래 건조대 뭘 것 같아요? 아,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게스해볼까요? 게스해봅시다. 네. 빨래 건조대. 정답! 정답! 삐! 삐! 네. 드라이 아이언. 드라이 아이언. 왜 아이언이 같이 갑자기 나오죠? 아이언. 쇠. 쇠. 아, 빨래 건조대. 아... 별로인데. 자 편집. 내가 볼 땐 잘릴 것 같아요. 네. 네. 조심하시는 게. 오늘 지금 분발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그러면 제 빨래 건조대라는 영어 표현이 있을까요? 있어요. 오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빨래 건조대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맞아. 미국에서 안 쓰죠. 네. 대부분 다 그냥. 네 이거. 드라이 머신. 드라이 머신 쓰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제일 좋은 게 네. drying rack. Rack. Rack. 약간 이렇게 이런 네, rack 이런 있잖아요. 이런 네. 무슨 이런 뭐죠? 아 정말 이거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R A G인가요? Rack. R A C K. C K. R A C K. 네. Rack. 어 뭐예요 rack이? 어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옷걸이 그런 게 rack인가요? 아니에요. 뭘 걸칠 수 있는 게 rack일걸요? 아. 네, 그러니까 옷 얘기긴 한데. 네, dry rack이라고 하나요? Drying rack. Drying rack.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네. 안 쓰잖아요.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drying rack이라고 한 것 같나요, 제니 언니가? 제니도 모르지 않을까요? 제니도 몰라서. 그냥 뭐. 아마 언니도 여기서 써본 거니까. 그렇죠. 그냥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충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Can you borrow this? I need to. use this. 뭐 이런 식으로. Yours. Yours. 이렇게 가르치면서 that.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Drying rag. Drying rag. 근데 drying rag이라고 했는데 제니 언니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What's that?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뭐 이렇게 이런 건 어떨까요? 그렇게 룸메한테 뭘 빌릴 때 좀 이렇게 조심성 있게 물어보잖아요. 네. 무례하지 않게 빌려야 되니까. 왜냐면 또 룸메이트들은 서로 뭐 빌리고 쓰고 이런 게 많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요. 네. 그럴 때 좀 무례하지 않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있어요. 네, 뭡니까? 뭐 can you please, please 많이 쓰는 게 좋고 can you please, please lend me your drying rack? Lend me. The drying rack. 아니면 어, can I please borrow your drying rack? 그럴 수 있고 네가 나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네 거 빌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Can you please, can you 뭐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어때요? 지민마생. 그 아까 제가 지금 다 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생각났는데 갑자기 네네네. 얘기하고 싶어서.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건조대가 있고 언니는 없어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언니랑 사야겠네. 건조대. 네. 뭐 그냥 다른 데다 넣어서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제 건조대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건조대란 말을 뭐라고 할지 몰라서 그냥 뭐 야 진짜 가르쳤던 것 같기도 에이, 하고 this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You can use my drying rack. 아니면 그냥 you can use mine. You can use mine. 그렇게 지목해서 you can use mine. 그것도 돼. You can use my drying rack. 아니면 feel free to use. Feel free to use. 그렇다 너무 feel free 하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조금 나중에 그래서 칫솔도 빌렸겠다. Don't please, don't please. Oh please, don't please. Don't use. Don't use. 그러니까 you can't use.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 네 또 그 drying rack 말고 또 다른 게 이렇게 뭐 빌리거나 공용적으로 좀 쓰는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없었나 봅니다. 네. 아직 그렇게 그거 어 그거 뭐요? 물어볼 수 있나? 뭐요? 여기 손을 안 열어 하면서 네. 그거 뭐야? 그 빨래 그 빨래 바구니? 바구니. 아. 그거 빌리나? 아니. 아니요. 빌리진 않는데 아. 빨래 바구니는 뭐라고 하죠? Laundry bin. 어, laundry bin. Laundry basket. 베스켓도 되고. 되고. 어, laundry bin도 되고. 어. Laundry bin 맞아. 또 뭐 빌리죠? 룸메이트한테 뭐 빌려 보시거나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저희 집에 친구가 저는 룸메이트랑 자라본 적은 없는데 친구들이 가끔 저희 집에서 자면 속옷을 많이 빌려가요. 속옷이요? 네. 아, 남자들은 아, 속옷도 빌려요? 뭐 그냥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뭐 상관없고 걔네가 놓고 간 속옷을 우리 집에서 빨래를 하니까 제가 입기도 하고. 아. 네. 그렇구나. 엄청 친하신. 어, 그리고 되게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아, 이게 여자들은 친한 이렇게 예쁜 옷 같은 거 좋아하니까 서로 아, 막 옷 빌려. 옷 같은 거 같이 빌려 입고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건 정말 친한 사이. 뭐 자매들끼리 많이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매들끼리도 싸운다고. 네. 옷 때문에? 네, 그거 쓰지 말라고. 여자들이란? 어, 그거 물어볼 수 있겠다. 네, 뭐요? Can I borrow your dryer? Dryer. Dryer. Oh. Hair dryer. 어, 아니면 뭐 고데기. 아, 고데기 어, 영어로 뭔가요? Curling iron. Curling iron. Curling iron. Iron 좋아하죠. Iron. Iron man. 아니에요. 네. 네. 자 또 자 뭐, 의뢰인 의뢰하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네. 그 빨래 건조대. 네. Drying rack. Rack. 어, can you borrow? Can you let me 할 수 있고 어. can I borrow 이렇게 해가지고 네. 빌리거나 뭐 네. 할 수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또 뭐가 있나요? 아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다. 네, 진짜 좋아요. 실생활에서 네. 생각지 못했던 네. 그런 문장들. 그 상황을 더 재밌게 한번 설명해 줘봐요. 재밌게요? 네. 아, 갑자기 부담 주지 마세요. 재밌어야 돼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피디가 더 잘하는 거. 네. 오늘 한수 자꾸 우리 고개 숙이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 다음 문장도 제가 어,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정 PD가 몇 번씩 쓰던 문장이 뭔지 궁금하시죠? 시간 관계상 정 PD의 다음 문장은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 PD가 룸메와 대화할 때 고민하던 문장 3개를 더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뒷부분에 정 PD와의 보너스 잡담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꼭 청취해 주세요. 안녕. 아 잠깐만 안녕 하기 전에. 네. 왜요? 아니 제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어떤 소문이요? 궁금. 우리 정푸딩님이 수학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아 맞아요 수학 천재래요. 그러니까 수학 천재라는 소문이 있어요. Mathematics. Mathematics. 아 제가요? 네 제가 지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PD님이 네. 길 가다가 차 번호판을 보고 수식을 만든대요. 근데 이게 수학 천재들이 하는 그런 거래요. 대박. 지난주에 그 UN의 김정은 있잖아요. 수학 천재. 네네. 그분이 TV에 나와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 그랬다. 그걸 보고 정PD님이 생각났어요. 아, 차 번호판을 보고 수식을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네 자릿수를 딱 적어줄 테니까 수식을 바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머나. 순간적으로. 자, 근데 안 보이잖아요. 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게스트한테? 자, 아무거나 가능하죠? 즉석에서? 자, 갑니다. 내 자리. 와, 나 지금 약간 떨린다. 나도.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자, 나는. 자, 숫자 내 자리. 개인 사리사욕 방송. 무척 부끄럽습니다. 자, 수식을 만들어 보는 거요.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요. 시작! 바로요? 자, 4378입니다. 아, 3 너? 빼기 3 더하기 7은 8이네. 와. 쉬운 건데. 와, 이거 그렇게 빨리 와. 야, 문제 나오자마자 지금 풀었잖아요. 대박. 와, 어머나. 진짜 빨 다르네요. 와. 하나 더 해 보죠. 아, 그만합시다. 그래, 알겠습니다. 인증, 입증. 이 얘기를 왜 한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한스가 수학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로망이나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거. 관심? 관심이라기보다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거에 환상. 대한 아니, 뭔가 동경, 동경, 동경, 동경 그런 거죠. 입증을 해보고 또 저한테 얻어갈 게 있다든지 그런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나를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인가 체크해보고 왠지 시험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들었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패스. 오늘 너무 멋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도 못했네. 진짜 잘 외우실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멋지다. 멋지네요. 진짜로. 네. 다시 빠이빠이 할까요? 안녕. 안녕.